너무 예쁘고 내 품에 안아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아. 그런 너랑도 할 말이 너무 많아. 내 맘은 있지 나도 잘 몰라. 널 향한 내 맘을 좀 봐봐. 넌 내게 너무나 상큼한 콜라 같아. 나 진짜 너밖에 몰라. 너에게만 노래해 저 파란 하늘 닮은 너에게. 오늘은 나 고백해 내 마음속에 늘 네가 있다고. 네가 찍고 싶어 너만 바라보고 싶어. 천 번을 사랑한단 말에도 모자라네. 내 사랑 오늘 그대 안에 살아. 너밖에 모르는 사람 오직 너뿐인 사람. 그게 내가 됐어. 상큼한 이슬을 닮은 이 미소는 내 가슴을 설레게 했어. 됐어 남의 날 떠밀며 웃어주면 난 너무 행복했어. 미안하다 널 사랑한다 and I 이제 나도 모르겠다 go 내 사랑 시작한다 go.